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 나이지리아 부흥진보당 전국위원장이 선물을 드렸습니다.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 75돌을 맞으며 그에게 드리는 선물을 전국위원장 구조일 은나아지가 10일 이 나라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대사에게 전달했습니다.